언제부터일까 내 작은 생각들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있을까. 헤어짐이란 상상 못한 남의 얘기들 어떤 순간 날 얼어붙게 해. 시간이 가는 게 싫을 만큼 따스했던 반짝인 웃음 그리고 눈물. 누군가를 믿기 힘들 때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날 위해 서 있어주 너. 이제 난 그만 졸업하려고 해. 불안해하던 그 많은 나를 기억해 이 벅찬 감정. 손은 들어 안녕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서면 날 기다릴 세상으로 가. 미지의 별 공경했던 여행을 시작할 때 나 graduation 그첫 걸음 행복하게 될 거야. 지금 이 기분을 내게 전해야 할 텐데 맘이 조급해. Yeah. 마치 눈보라 속 길을 밝히는 불. 그래 너만을 보고 걸어온 거야. 모두 변했던 나의 세상 끝에 남은 너. 얼어붙어 더 좋은 하수 녹일 거야. 우리 하얀 외계인 둘러봐 지금 우리 둘 뿐이야. 왜 언제나 부족한 것만 같아. 어쩔 줄 모르던 오래전 내 안에 그 작은 너는 낯선 건 yeah. 그리고 멀리 막연했었던 질문들 답을 쫓아가. Where we do the panic 길이는 밤의 공기 잡은 순간 흩어지던 창백과 포럼이 나 걷는 길 홀로 외롭지 않다고 그 끝에 네가 서 있어. 길었던 밤을 떠나보내려 해. 사랑을 너무 잘하니까 저도 두렵지가 않아. 손을 들어 안녕 마지막 인사하고 돌아서면 날 기다릴 세상으로 가. 미지의 별 동경했던 여행을 시작할 때 My graduation 첫 걸음 나는 단단히 있어 너를 감싸 안아줄 거야. 천천히 더 걷어가 땀을 걷을 가득한 세상 영원이란 걸 꿈꾸지는 않아. 지금을 빛나게 하면 돼. 마지막 한 번 안아준 뒤에 활활 보내주려 해. 캄캄한 밤들 기억해 이탈리아 사이에 떠나보는 그 다음 남은 건 따스한 손에 온 기그리.